우리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자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먹어갈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잘 자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면증에 4대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4대 증상이 뭔가 하면 잠들기 어렵다. 또두 번째는 자다가 자주 깬다. 세 번째는 너무 이른 새벽에 깬다. 네 번째는 잔것 같지 않다. 그런 증상이 4대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자다가 자주 깨는 이른바 수면 유지 불면증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분명히 자기는 자는데 깊은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숙면을 이루지 못하는 게 우리 건강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 여러분 우울증 환자의 85% 이상, 90%가 이 불면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게으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이 단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잠에 대해서 정반대로 말씀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장 11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또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잠에서 깨어나라 말씀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그 열이 내리지 않아서 아주 위급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산모와 아이가 병원에 있었고, 저희 어머님이 산관차 오셨는데 집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셔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뭐냐면 새벽에 한참 1시경에 누군가가 현관문을 노크를 해서 그래서 그 노크 소리에 잠이 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하다. 아무도 없는데 어디서 노크 소리가 났는가? 그때의 마음으로, 아하, 하나님이 지금 이 병원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새벽에 그 노크 소리를 듣고 간절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서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그 아이 열이 내렸는데 언제부터 내렸는가 하면 그 밤에 그 열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이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기를 알라.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세요. 바울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 여러분 시기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은 뭐냐 하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시간을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히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만 보내면 그냥 나중에 허무할 뿐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게 할 것인가? 바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작년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훈련생분들에게 제가 가끔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제자 훈련 기간이 32주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조금 방학하면은 1년에 가까운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년 12월 31일 되면 하는 말이 있지요? 이야 정말 한 것도 없는데 1년이 휙 지나갔네. 한 것도 없는 1년이 휙 지나갑니다. 여러분 1년 긴 것 같지만 휙 지나갑니다.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1년이 단지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면 허무할 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간 1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씨름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1년을 보내면 바쁜 건 똑같지만은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마지막을 맞이할 때는 허무함이 아닙니다. 보람입니다. 기쁨입니다. 야, 1년을 정말로 알차게 보냈구나. 왜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그냥 흘러만 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때로는 내가 투자를 좀 한다 할지라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의 제자 훈련을 또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겠는가? 오늘 그 첫 번째 비결이 11절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바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기를 알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시대의 위기성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위기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영부영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위기성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내 신앙의 위기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시간의 위기성을 알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1912년 영국에서 세계 최고의 초호화 유람선이 출항을 했습니다. 저 대서양을 횡단하게 됐습니다. 승객과 승무원이 2,224명 엄청난 사람을 태운 이 배가 너무나 거대해서 그 별명이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는 별명을 알았어요. 이 배가 뭔지 아시겠죠? 타이타닉호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그래서 그런지 그 배의 선장도 너무나 교만했어요. 영국을 떠난 지 4일째 되는 아침 9시에 저 북대서양을 지나고 있을 때에 본사에서 타전이 왔습니다. 빙산을 주의하라. 거기 빙산이 있으니 빙산을 주의하라는 타전이 왔어요. 또 11시에 오전 11시에 옆을 지나는 네덜란드 배가 이 타전을 보냈어요. 빙산을 조심하라. 빙산이 있다. 그 후에 여러 곳에서 계속 빙산을 조심하라는 타전이 보내왔는데 그때마다 그 선장이 그 경고가 적힌 전문을 꾸깃꾸깃해가지고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어떤 빙산이 이배를 침몰시킬 것인가. 그리고 22.5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나가다가 밤 11시 40분에 밤에 보니까 갑자기 빙산이 코앞에 이른 겁니다. 그 빙산을 피하지 못해서 옆구리가 부딪혀가지고 이 타이타닉호가 2시간 만에 그 거대한 풋볼 경기장 3개를 합한 그 크기의 배가 그냥 2시간 만에 침몰되었습니다. 1515명의 생명이 얼음 같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침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때를 몰랐습니다. 때를 무시했어요. 이 타이타닉호가 자기가 처한 때가 어떤 때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빙산을 조심하라는 그 타전이 왔을 때 아하, 지금 이때가 상당히 위기의 때구나라고 생각만 했어도 그 배는 절대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하면 때를 아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실 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가 이 시기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얼마나 위기의 시대인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오늘 내 현재가 얼마나 위기의 시간인지 이것을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이 시기를 알게 하신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누군가 하면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유명한 왕입니다. 선왕입니다. 그런 그에게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만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찾아와서 병문안을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중병과 자기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깨달았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이구나. 내가 이제는 자다가 깨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걸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것을 다 물리고 사람들을 다 물리고 벽으로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생명을 15년을 생명을 수환을 더하리라. 여러분,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이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찾아온 질병과 사건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는 인생이 소망이 있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깨달으세요. 오래전 미국에서 로저 심슨이라는 청년이, 신앙이 좋은 청년입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인데 군에서 제대를 하고 차를 얻어 타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차를 얻어 타려고 하는데 모든 차들이 다 그냥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한 고급차가 멈추었습니다. 거기에서 백발의 중년 신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타라고. 고급차가요. 다른 차들은 다 지나가는데 이상했습니다. 차에서 이 중년 신사와 로저 청년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이 로저 청년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중년 신사가 차도 고급차고 뭐 도무지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까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다가 이 로더 청년 마음에 지금 이때가 아니면, 이때가 아니면 영원히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 이 시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한오버씨, 그 사람 한오버인데, 한오버씨, 지금 이 순간 꼭 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저라는 청년이 구원의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중년의 신사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차를 길가에 세우고는 핸들의 머리를 받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이 로저라는 청년이 시카고 출장을 준비하다가 거기에 한오버라는 명함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는 시카고 한복판에 있는 그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회사에서 그 한오버 씨를 이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과 함께 이 청년을 아주 큰 책상이 있는 책상에 앉은 중년 부인에게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년 부인이 말합니다. 제 남편을 아십니까? 제 남편 한오버 씨를 아십니까? 이 로저가, 아, 그분은 몇 년 전 나를 친절하게 태워준 그런 분이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이 부인이, 그게 언제입니까? 예, 5년 전 5월 7일 제가 군에서 제대하던 날입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요? 혹시 그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남편께서 그날 제가 전도했을 때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이 말에 부인이 갑자기 막 엉엉 흐느껴 울면서 한참을 울고 나서는 말하기를, 저는 수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남편은 정면 충돌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하신 약속을 안 지키셨다고 생각했고 지금껏 주님을 떠난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알고 이 여인도 그냥 주님을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통해서 오늘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로저라는 청년도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영원히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그 마음, 그 때를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에 복음을 전했고, 오늘 이 여인도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때와 시기를 모르지 않고 깨닫고 거기에 응답하고 그 시기를 알고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라. 인도의 한 청년이 전도를 받지만 항상 전도를 외면하고 교회 밖에서만 맴돌다가 이 청년이 한 번은 심한 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눈을 진찰한 의사 말이, 이 눈에 아주 치명적인 병독이 균이 들어가서 감염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고칠 수가 없고 이 두 눈을 뽑지 않으면은 생명마저도 위태롭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이 눈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크리스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고 권유했어요. 이 친구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가서 이 청년이 기도하는데 참으로 염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다 외면하다가 이제는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게 너무나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의 완악했던 마음을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회개를 하니까 기도가 터진 거예요. 기도가 터지면서 이 청년이 울면서 한참을 울고 또 울고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든지 철저하게 자기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대에 올라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진찰을 하다가 고개를 갸웃갸웃 연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말하기를 그 눈에 그렇게 심하게 번졌던 독균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그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영혼의 죄뿐만 아니라 육신의 그 생명까지도 그 눈물에 그 독균이 나갔는지도 모르지요.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현대교회, 현대신앙인들에게 사라져버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현대교회와 이 성도들은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막 뜨겁게 불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성령의 바람은 무엇의 바람이었습니까? 회개의 바람이었어요. 그때 성령의 불길은 무엇의 불길이었습니까? 회개의 불길이었습니다. 부흥의 바다 참여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냥 회개의 기도가 나왔어요. 요즘엔 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회개할 때 병고침이 임했고 회개할 때 교회가 부흥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 회개가 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는 여인이 무서워서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앞에 놓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할 때에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 예수를 죽였는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 말에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은 어디에 임하시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심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는 심령이 되세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에 거기 성령이 임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며 더러운 심령에는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회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냥 죄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이것만이 회개입니까? 오늘 바로 본문에 회개가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벗으라고요? 무엇을 벗으라고요? 12절 마지막에 어둠의 일을 벗고 따라 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는요, 어둠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어둠의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3절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 다음 뭐예요? 방탕하거나 이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는 단지 죄를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행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시기하고 다투고 용서하지 않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어둠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성령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큰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 일이 그걸 잘 보여주는 일이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110년 전, 꼭 110년 전 저 평양의 장대연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1월 6일부터 매일 저녁 집회가 열리는데 성령이 뜨겁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타난 게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 회개가 누가 출발을 했는가 하면 말씀을 전하던 그 장대현 교회에 그때는 목사님이 없었나 봐요. 말씀을 전하던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잘 맡아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에, 계산이 약하기 때문에 내 재산을 잘 맡아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는 미국 달러로 100달러를 금액을 내가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것입니다. 나는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이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지나간 어둠의 일,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의 어둠의 일을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나는 이 일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는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길장로님의 회개의 고백이 뇌관이 되어서 그 회개의 고백이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모든 심령들을 다 터치하셨어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 죄를 고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서로를 용서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무엇으로 왔는가? 회개로 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로부터 우리 교회의 중직들로부터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는 어둠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단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벗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언젠가 제가 로토루아에 갔다가 거기에 그 로토루아 중심가에 보니까 한 키위 부부가 운영하는 바이블 뮤지엄이 있더라고요. 성경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로토루아 가서 온천만 하지 마시고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가 거기에 성경에 관련된 자료들, 고고학 자료들 이런 것들을 미니어처로 착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시대 입었던 그 갑옷을 실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입을 수 있게 자그맣게 만들어 놓고 어른도 입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입어보았습니다.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이게 철갑옷입니다. 오늘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시기를 알고 어둠의 일을 벗은 사람이 그 다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다시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따라 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어둠의 일을 벗었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으로 드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나고 나타내고 숨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한 맹인이 밤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밤에 길을 나섰으니까 위험하지요. 그는 밤길을 누구와 부딪힐 것을 걱정해서 자기는 필요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비켜가라고 등불을 준비해서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떤 사람과 쾅 부딪히고 말았어요. 맹인이 그 사람에게 핀잔을 줍니다. 아니, 당신은 눈도 없어? 소리치니 상대방이 어리둥절합니다. 자기도 그냥 꽉 부딪혔는데. 아니, 어두워서 당신은 못 봤어? 라고 하니까 맹인이, 여기 내 등불이 안 보인단 말이오. 그제야 이 사람이 보니까 이 맹인이 등불을 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등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꺼진 등입니다. 여보시오, 지금 당신 불은 꺼진 불이요. 꺼진 등불을 들고 있어. 이 맹인이 불이 꺼진 것도 모른 채로 어둠 속에 다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 맹인과 같이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서 불이 꺼진 채로 다닌다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등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는 빛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면요, 그 자리가 환해져야 됩니다. 내가 가면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거기가 환해지고 밝아지고 화기애애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어떤 사람은 가면 그 자리가 컴컴해지고 어두워지고 진리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는 곳이 밝아지고 진리의 자리가 되고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또한 갑옷이라는 말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갑옷, 빛의 갑옷, 갑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갑옷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칼이 들어오고 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전쟁 때 갑옷을 입고 있으면 그 갑옷이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맨몸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빛의 갑옷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아까 바이블 뮤지엄에 가보니까 갑옷이요, 쇠조각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쇠조각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하나님이 때마다 심하다 주시는 이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여러 성경 공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으로 나와서 저녁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맨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갑옷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공격이 와도 그 기도로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승리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 것을 알고 어둠의 일을 벗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